웃으면서 너의 앞에서만은 얼마나 많은 웃음을 나는 보내야 했나. 이미 해지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너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. 다시 그려두면 사라질 줄 알면서도 이 밤은 난 어쩔 수 없어. 거리에 버려진 시간 바람이 스치면 하얗게 부서져 내려도 이제 숨길 수 없는 쌓였던 슬픔 버리기엔 너무 늦었어. 그만